HUBS Lost in the day, in a way, it's the same as the one before this. And I wish I could say that it's all black and white, but it's gray. Turn on the Ecolite. I'm so tired of you, what I'm coming home to. Oh, I'm thinking about a red.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의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전해드린 환경의 불을 밝히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타벅스 소식을 담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기업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SG 경영 사례는 바로 집 천장을 열어보면 하나쯤은 있는 그것, 바로 락앤락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코로나 이후 고조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 경영이 여전히 현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ESG 경영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Turn on the Ecolite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환경의 불을 함께 밝혀봅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Turn on the Ecolite. When I got you in my arms, then I don't care what we do. Cause I'll say hey, you'll say baby, how's your day? I'll say crazy. 여러분들은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를 떠올리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반찬을 만들어주시면 늘 락앤락 반찬 용기에 보관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락앤락 기업도 ESG 경영의 한 사례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락앤락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09년 바꾸세요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래된 밀폐 용기를 재활용해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업사이클링 개념을 더해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에코 상품을 제작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의 취지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장려하고 버려질 다회용품을 수거해 다시 자원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수거된 주방 생활용품이 도대체 어떻게 자원순환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주방 생활용품을 수거하면 물품을 세척하고 소재별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단일 물질별로 재생원료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재생원료화의 원료는 페렛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페렛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실로 뽑기도 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재활용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안전성 테스트도 마지막 단계에서 꼭 거칩니다. 올해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으로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업계 최초로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한 에코백을 선보였는데요. 가방 몸체는 물론 손잡이까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돼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 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락앤락은 지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제주 올레길에 오래된 밀폐용기로 만든 업사이클링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벤치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소비자들로부터 수거한 밀폐용기입니다. 의자 한 개를 제작하는데 16kg의 폐플라스틱이 사용됐는데요. 이를 제품으로 환산해보면 총 10개의 벤치를 만드는데 플라스틱 밀폐용기 1450여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도로 휴가를 떠날 때 제주 올레길에 설치된 벤치를 이용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턴온더 에코라이터 마스터 김수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환경 꿀팁은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저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오면 늘 한두 봉지씩 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제 처방받았는지도 모르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의약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할 경우 약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다량의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환경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약물 성분이 녹아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의약품 용기 및 포장지는 재질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보건소에 위치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배출을 하면 됩니다. 약국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무료로 수거해주고 있으니 근처 약국에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한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락앤락은 대학생들이 쉽게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친환경 서포터즈 그린메이트 대외활동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메이트는 2013년부터 시작한 대외활동으로 MZ세대에게 친환경 생활문화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메이트는 어떤 활동을 하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락앤락 제품으로 매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그린메이트 챌린지입니다.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락앤락 텀블러를 이용하고 일회용 포장 용기가 아닌 락앤락 식품 용기에 포장을 해오는 등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합니다. 그린메이트 챌린지 외에도 플로깅 활동을 하며 환경보호에 동참하는데요. 플로깅이란 줍다라는 의미의 픽업과 조깅의 합성어로 가볍게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정화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메이트는 제로웨이스트는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인 것 같은데요. 하고 여러분들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할 때 다회용 식품 용기를 사용해보고 플로깅을 하는 등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I can say that it's all black and white, but it's gray. It's the same, it's the same. And I'm so tired of you, what I'm coming home to. Oh, I'm thinking about a red light. 알고 보면 달리 보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발걸음. 이번 주 환경 보호를 위한 불은 락앤락과 함께 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환경 보호를 위한 불 켜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턴 온 더 에코라이트. 다음 주에도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구본규, 저는 헙스 에코라이터 황재훈이었습니다. HUBS